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돌과 조선노동당 창건 71돌세에 즈음하여 미얀마연맹연대성 발전당 양곤지역위원회 비서 타윈이 9월 29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담화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종일 각하의 불멸의 전함으로 빛나는 조선노동당이 김종은 각하의 영도 밑에 조선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 길로 향도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지적했습니다.